안녕하세요. 5월에 만나는 아, 그 노래가 있었지. 당신의 친구입니다. 아, 그 노래가 있었지. 이 시간은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들의 가사를 들어보고 읽어보고 흥얼거리면서 옛 추억이 절로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추억의 동행 아, 그 노래가 있었지. 성경수입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랑스러운 후배와 함께합니다. 후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현숙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곡은 송골매의 세상 만사 준비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되다가도 안 되고 슬퍼하다가 웃다가 하늘 보면 둥근해. 이 한 세상 산다는 거 생각하기 달렸는데 뭘 그리 안타깝게 고개 숙여 앉아있소. 길 가다가 땅을 보면 반짝이는 동전 한 입. 날 찾는 것 같아서 돌아보다 넘어지고 재수란 건 그런 거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세상살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오. 인간 세상 이런저런 할 얘기도 많다지만 어느 세월 그 많은 말 하고 듣고 보내겠소. 내가 지닌 얘기들을 내 스스로 엮는다면 세상살이 모든 것이 그 얼마나 즐겁겠소.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런대로 한세상 이러저러 살아가오. 조용필, 킬리만자로의 표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며 위대해지고 자고 나며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울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빛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여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위안해 줄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라고.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의 건배. 사람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걸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엔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물이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물이 거센 폭풍 후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들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곳 킬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된들 또 어떠리.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길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냐.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골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랑 남겨둬야지. 한줄기 애처럼 감도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것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니.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우연해질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람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덩겨 있는 애청추의 건배.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달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떠나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한 마지막은 무엇이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높은 것 길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살이는 걸 또 어떠니. 임재범의 고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감히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조용히 나조차도 모르게 잊은 척 산다는 건 살아도 죽은 겁니다. 세상의 비난도 미처 모습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런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벌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하나 그 사람만은 제게 그 사람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최성수 해후. 어느새 봄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어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은 그대로인걸. 그대를 사랑하고도 가슴을 비워놓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노을 진 우리의 만남.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잡고서 창 넓은 찻집에서 다정한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진실이었어. 노사연이 부릅니다. 돌고 돌아가는 길. 산 너머너머 돌고 돌아 금에 오르려니 금에는 어디매뇨 내 발만 돌고 도네. 강 건너 건너 흘러 흘러 그물에 적시려니 그물은 어디매뇨 내 몸만 흘러 흘러. 발만 돌아 발밑에는 동그라미 수북하고 머물러도 이 내 몸은 그 안에서 흘렀네. 동그라미 돌더라도 빨리 가면 어이해. 금을 좋고 금에 좋아 어이해도 가야겠네. 산 너머너머너머 돌고 돌아 가는 길에 뱅글뱅글 돌더라도 어이 아니 흐를 쏘냐. 흘러 흘러 세월 가득 내 푸름도 한때인걸. 돌더라도 가야겠네 내 꿈 찾아 가야겠네. 지우디, 촛불 하나. 세상의 삶이 어려운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를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친구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인 걸.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나를 봐.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남은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뭘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 몸짓.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지난날의 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건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도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나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몸짓 불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무 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열정 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여자가 노래합니다. 여자의 일생.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엄마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 보냅니다. 엄마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엄마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면서 비탈긴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엄마의 일생.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Thank you. 진달래, 개나리, 벚꽃. 예쁜 꽃들이 봄의 시작을 알리면 사람들은 축제판을 열립니다. 이제 봄을 시작한 꽃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개화 시기가 다른 꽃들로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깊어지겠지요. 그 꽃들은 가만히 보게 됩니다. 고요히 평화롭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깊은 눈맞춤을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산에 오르다 홀로 어여쁘게 피었던 진달래가 떠오릅니다. 아주 쌀쌀했는데 말입니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꽃들은 움직임도 없습니다. 추웠을 텐데 홀로 피었구나. 잠시 응시하다 그녀는 말합니다. 너와 내가 닮았구나. 항상 지금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